귤을 얼마나 드릴까요? 1번 다섯 개 먹었어요. 2번 5천 원어치 주세요. 3번 한 시간 동안 들었어요. 4번 달고 맛있는 걸로 주세요.